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En mayo de 2018, Seventeen escribió notas a mano para dar las gracias a sus fans por su tercer aniversario. El grupo hizo su debut el 26 de mayo de 2015 y decidió conmemorar esta fecha especial de un modo único. A través de las redes sociales, los integrantes de Seventeen compartieron mensajes mediante una serie de imágenes. Los chicos emplearon 13 caracteres coreanos decorados, cuyo resultado final era la frase: "Gracias, Carrots, por haber estado con nosotros durante 3 años. Con una hermosa balada, Seventeen cautivó completamente a sus fans. Ellos dedicaron a todo su fandom la canción Smile Flower. La canción es una forma de desnudarse ante sus Carrots, nombre de sus fans que significa quilate en español, a quienes confiesan que temen perderlos. Seventeen tienen un poco de miedo, porque lo que tienen ahora es tan grande que no quieren perderlo. Nunca, jamás. Smile Flower, Seventeen. Porque estamos juntos, soy capaz de sonreír. Por ti, soy capaz de llorar. Siempre y donde quiera que estés, incluso si no podemos estar juntos, tengamos una sonrisa alegre. Seré la primavera de tus sonrisas. 죽고만 싶어도 왠지 모르는 불안함에 망설이는 건 뭔지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늘이 높고 바람은 차고 바다가 넓고 푸른 것처럼 내 눈엔 너가 그저 당연하게 바빠질까봐 그게 불안해서 이러는 것만 같아 널 잃어버릴까봐 아, 부디 넌 나가지 않기를 Oh no 함께라서 웃을 수 있고 너라서 울 수도 있어 그렇게라도 못할 게 어디 있어 마지막이란 말 하지마 영원히 내가 너의 곁에 남아있을 테니 우리 제일 소중한 캐럿들 언제나 그랬듯 사랑해 마지막이란 말 하지 Al estrenar el single Walking, los chicos de Biggs agradecieron a los Starlight por palabras emotivas de lo que sentían por haber sido apoyados. Me gustaría decir algo a todos aquellos que han caminado junto a nosotros. Lo han hecho bien. Han trabajado muy duro. Gracias. A ustedes que se convirtieron en la luz al final del camino oscuro. Muy bien. Han trabajado duro. Gracias. Los fans de Biggs son llamados Starlight y ellos los tratan como tal, estrellas brillantes en el firmamento. Con la canción Milky Way, de ritmo muy cálido, Biggs reitera que están enamorados de todos sus fans y que juntos los harán brillar todavía más. La letra es de Ravi y Hugh, en la que ambos supieron interpretar el sentimiento de todos los miembros. El video, además, es tierno y dedicado y enseña imágenes reales con los fans. Milky Way, Biggs. Más que cualquier cosa en el mundo que brille, para mí eres tú, solo tú. Somos la respuesta el uno del otro. No dudes de nuestra relación. Nunca te daré la espalda. You're my bright light. We are walking on the Milky Way. 너와 발에 맞춰 걷기 시작한 그날 후로 everyday 괜히 어깨가 익숙해지고 뭐래도 자신 있게 돼 혹시 내 머리에 들어와 나를 간지럽히고 있니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 내려오질 않잖아 You are my bright light 나도 너를 더 빛나게 할래 tonight light. 넌 그저 빛나기만 해줘 girl No question 서로에게 정답이야 yeah, 우리들의 관계를 의심하지만 난 네 앞에선 절대 돌아서지 않아 새까만 밤하늘의 별을 모두 모아 너를 더 눈부시게 할래 baby you're mine 내 눈 속에 비친 내 얼굴 그 속에 반짝이는 미소 세상이 빛나는 무엇보다 난 너야 내 매력은 끝도 없이 몰아쳐 러블리한 허리케인 쉽게 널 벗어날 수가 없어 자꾸 빠져들게 돼 넌 또 내 가슴에 들어와 내 온도를 높이고 있어 자꾸 내 심장이 요동쳐 진정을 못하잖아 You are my starlight 세상을 전부 다 푸른 빛으로 쓰는 starlight 영원히 빛나게 해줄게 girl No more question 서로에게 정답이야 내가 받은 감동보다 커다란 감동으로부터 탈 거야 새까만 밤하늘의 별을 모두 모아 너를 더 눈부시게 하래 별이 you're mine 너도 속에 비춰내 그 속에 반짝이는 미소 세상이 빛나는 무엇보다는 너야 네가 좋아서 주체가 잘 안 돼 맘이 너무 예쁜 너에게 누나 해가 너무너무너무 좋아 부셔버려 너무너무 좋아 부셔버려 지금 말했잖아 이 바닥을 갈라치러 만들 거야 난 너 아니면 싫어 오늘도 밤 하늘에다 빌려 지나온 시간보다 지나갈 시간을 잃어 너 상상하지 못한 선물처럼 다가가지 말 girl 별을 향한 설레는 걸음 빛나는 highway You're my Milky Way 마치 아이처럼 내게 미소 지는 누가 너를 닮은 누가 모를 것 같아 왜 남을 너를 봐 El 23 de junio del 2018, EXO conoció a una fan de 17 años llamada Michelle Parenteau en los camerinos de un concierto de EXO el 2018, gracias a la fundación Make-A-Wish Corea. Ella estaba luchando contra el cáncer terminal desde el 2015. La música de EXO le dio fuerza durante el momento difícil del tratamiento. Ella fue consolada física y mentalmente por la música de EXO y quería agradecérselos personalmente. Finalmente, su sueño se volvió realidad. Promise está escrita por Lai, Chan Yeol y Shen. Y además de un infinito agradecimiento, es una honesta promesa a los EXO-L. Siempre estaremos a su lado, mantendremos nuestra sonrisa, pero nunca será suficiente por lo que nos dan a cambio. Promise es sentimental y madura. Refleja el paso del tiempo y superación de las dificultades. Promise. EXO. Pase lo que pase, a pesar de mi torpeza, aún así me quieres. Pero me pregunto si realmente me merezco tu amor. Tú siempre has esperado por mí. Me sostuviste en tus brazos y estoy tan agradecido contigo. 난 생각에 빠져 무대 위 내 모습을 상상하고 내서 서두른 내 모습도 좋아해준 너였지만 과분한 그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준 너 두 발로 감싸라지고 마운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란 그 말처럼 맘 편히 날 사랑하지 못하고도 추억을 떠올려 그리워해 조금은 네가 안타까워 좋아질 거다 잊혀질 거다 하는 위로조차도 너를 달래줄 수가 없기에 또 나는 불안해해 떠나지 말라 널 붙잡고 싶어 이미 여긴 약속해 둘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 평생 네 곁에서 살아 숨쉬고 싶어 처음처럼 행복하게 빌어 고마워 네가 내 사랑해 내겐 내 모든 걸 다 저도 모자라 내 사랑아 평생 지켜줄게 yeah, 나만 따라오면 돼 언제나 그 자리에 기다려준 너 두 팔로 감싸나준 고마운 너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란 그 말처럼 지금처럼만 난 이도 아파했을 너의 마음을 내가 Tal vez una de las canciones más tristes es la de la despedida de 21, coronadas reinas del K-pop. Las chicas grabaron el video después de que se anunciara su ruptura. Goodbye es una precisa balada acústica que, aunque no suena a 21, cumple con lo que promete. Una digna despedida a los fans. El video en blanco y negro de un antiguo proyector recrea nostálgicamente su carrera. Goodbye, 21. ¿Estará bien mi vida sin ti? Hasta que nos volvamos a encontrar. Adiós. Gajima. 날 버리고 가겠단 말은 하지 마. 기억 속 나를 두고 떠나지 마. 날 잡을 수 없는 네 눈을 보지 마. 그냥 가지 마. 속지 마. 겨우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 모든 게 영원하지는 않잖아. 겨울이 가면 봄은 다시 와 알잖아. 그냥 가지마.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다를 것만 같아. 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우리 다시 만나는 먼 그날까지 안녕 안녕 Does anyone know? Does anyone know how it makes me feel?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안녕 흩어져 부서진 말들은 믿지 마. 너의 작고 작은 마음을 놓지 마. 함께 했던 약속들이 생각나. 눈물이 흐른다. 잊지 마. 가끔 힘이 들더라도 괜찮아. 기대고 싶을 때는 찾아와 나.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 없지만 잠깐 잊어라.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다를 것만 같아. 너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안녕 우리 다시 만나는 먼 그날까지 안녕 안녕 Does anyone know? Does anyone know? How it makes me feel?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Las chicas de Twice adoptaron un estilo positivo y un mensaje de mucho amor, que más que un agradecimiento es una forma de hacer que sus fans, los ones, se sientan queridos, especiales y únicos. Su mensaje es sencillo y maduro. Eres una obra de arte. Eres perfecto. Eres uno entre un millón. Quieren que los Ones tengan personalidad y se quieran a sí mismos antes que nada. Con One in a Million es imposible sentirse solo. Twice cree en ti. One in a Million. Twice. Uno entre un millón. Anímate. Eres alguien especial. Uno entre un millón. Creo en ti. Eres perfecto. 계속되는 날이면 날 찾아와봐요. 행복으로 가득한 날에도 나를 찾아와줘요. 그대 괴롭힌 모든 것들, 그대를 앞두고 지치게 하는 것들, 나에게로 가져와 내게 맡겨봐요. Yeah. One in a million, 믿어봐요. 그댄 특별한 거야. One in a million, 세상에 단 한 사람뿐. 풀리지 않을 땐 잠시 take a deep breath. 그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 소리로 맞춰봐 세상 단 하나뿐인 목소리로. Yeah. One in a million 믿어봐요 그댄 특별한 거야. One in a million 세상에 단 한 사람뿐. El fandom de BTS es conocido por ser particularmente masivo y muy activo, por lo que es un objeto constante de críticas. Por ello, 2-3 es la superación de las críticas juntos, el confiar el uno en el otro y el no dejarse influir por los demás. Con este original propósito, la canción escrita por Suga, Rap Monster y J-Hope alienta a sus fans. La unión hace la fuerza. Y entre BTS y sus ARMYs no podría ser mayor. 2-3. Vendrán días mejores. BTS. Así que gracias por creer en mí. Por soportar todas las lágrimas y heridas. Así que gracias por ser mi luz. Trying to tell you this, I was supposed to tell you this. This is all for you. 걷기만 걷지, 그 말은 못해. 처음에 보자, 그런 말도 난 못해. 이제 좋은 말 있을 거란 말, 너는 아프지도 않을 거란 말. 그런 말 난 못해. 너네 가사 맘에 안 들어. 안 봐도 비디오네. 너넨 힘없으니 구린지 분명히 했을 텐데 너네 하는 짓들 보니 조금 있으면 망하겠네. Thank you so much. 니들의 자격지심 덕분에 코딩 때도 못한 증명해냈으니 박수 짝짝. 그래 계속 쪼개라 쪼.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게 good day. Yeah, good. 다만 잊혀 슬픈 기억 모두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괜찮아 자 하나 둘 다만 잊혀 슬픈 기억 모두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속에 나 꿈 속에 나 아픔까지 다 보여주기 싫었지만 나 아직 너무 서툴렀기에 웃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날 믿어줬어 이 눈물과 상처들을 감당해줬어 나의 빛이 되줬어 화양 연화의 그 꽃이 되줬어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못 지워 잡고 웃어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혀 슬픈 기억 못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 많기를 내 말을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두 셋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너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say it.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너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La noticia de que Sistar dejaba de actuar como grupo nos tomó a todos por sorpresa. Pero al menos, la despedida llegó a través de una canción para los fans. Esta es la demostración de cariño y agradecimiento por todos estos años. Sus Star One siempre podrán darle al play y escuchar sus armónicas voces para recordar lo que Sistar siente por ellos. For you, Sistar. Desde el principio hasta el final te adoraré. A partir de este momento nunca te olvidaré. Tú 기억하고 있니 봄처럼 따뜻했던 날 내 맘에 번지던 지나간 추억들이 자꾸 스쳐 나도 모르는 게 단데 서로만 바라봐도 부족한 게 시간이야 널 기다리는 게 내겐 그저 행복이야 달콤한 날보단 나를 더 안아줘 안아줘 그게 너였어 전해지길 바랬어 조금의 마음같이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던 내게 들려줄래 잊지 않을게 네가 선물해준 추억 Generation lanzó una preciosa canción en homenaje a sus sons, donde recuerdan aquel verano del 2007 cuando comenzó su camino juntos. Y hablan sobre continuar adelante, llorando y riendo como hasta ahora. Después de tanto tiempo, siempre es placentero escuchar a las reinas interpretar una balada. Sailing, Girls Generation. Hubo momentos llenos de lágrimas, pero este será un largo viaje que eclipsará el pasado. Ooh, yeah. 지나간 계절 그 사이로 새겨진 추억 그 중에도 오늘 난 널 처음 본 그날 떠올라 햇살 좋은 여름날 너의 순수한 웃음 눈물 쓰던 그 순간이 영원히 될 줄 넌 알았을까 때론 눈물뿐인 시간도 있었지만 지난 날들보다 더 빛날 긴 여행이 될 테니까 Sailing into the night 어둠 속에 남겨진 대도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해 우린 again and again and again 난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 해도 지켜갈 거야 그 여름 어느 날의 약속처럼 부서진 파도 소리에도 지금 넌 혼자인 건 아닐까 난 불안해져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네 모든 표정이 내 하루가 느려진대도 난 널 기다릴 테니까 Sleepless into the night 어둠 보니 밤 하늘날에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린 again and again and again 난 세월이 지날수록 희미해진다 해도 멈추지 널 위해 again and again and again 난 세월이 지나가도 흔들리지 않을까 멈추지 Perteneciente a su primer álbum completo, First Sensibility, y compuesta por su líder, Jungkook, Baby es una explícita declaración de amor y una promesa de protección a sus babies, que por algo se llaman así, aunque los fanboys de BAP se les llama Warriors. En el video vemos al grupo en un fan meeting caminando entre el público y regalando rosas a sus fans cara a cara. Una muestra literal de la cercanía que hay entre el grupo y su fandom. Baby, B.A.P. Creo que me he enamorado de ti. Incluso el mundo parece bonito ahora. Te quiero. 처음 봤을 때 반하지 않았어 두 번 봤을 때 있는 게 참 예쁘네 세 번 보니까 조금씩 가슴이 뛰어 네 번 봤을 땐 너라고 확신했어 baby 빠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남들이 말하는 그런 관통 말야 나 하루라도 널 못 보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오랫동안 참아왔던 내 맘 보여줄게 반한 것 같아 빠진 것 같아 날 근심이 세상까지 아름다워 보여 널 사랑해 do baby do 날 지켜줄게 어딜 가도 너와 눈이 딱 마주치는 기분 설레이는 내 맘 혹시 넌 알까 더 가까이 널 보고 싶어 몰래 바라만 봐 쑥스러워 다가서지 못해도 오늘은 해볼래 사랑한단 말 빠진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웃을 일 없는 네 삶 속에서 말해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줄게. It's gonna be alright. 난 매일이 꿈만 같아, my baby. 난 항상 곁에 너만 있으면 돼. Just know that I'll be there for you. I 난 너만 보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기다려 지금 이 순간 내 손을 잡아. Aunque el grupo tiene poco tiempo, ya es agradecido. Después de la atención de Pentagon Maker, sintieron que les deben todo a sus fans, los Universe. Por eso, la canción es una carta de amor en la que los hacen responsables de haber conseguido cumplir su sueño, un sentimiento que no cambiará jamás. The Universe, Pentagon. Eres un regalo que vino como una luz. Eres mi todo. Gracias a ti pude cumplir mi sueño. Aunque todo que siga en amor, no el campo viro. 영원한 사랑을 꿈만 같았던 기억 사이사이에 묻어있는 아름다운 추억 때론 주저앉고 싶기도 했어 허나 참고 일어난 이유 무엇보다 소중한 저 빛처럼 스며든 선물 삶의 전부인 그대 네가 있어 지켜낼 수 있었던 꿈들이 다시 돌려준다는 건 너의 가슴 속에 새긴 약속 저기 저 별자리가 되어 길이 기억된 너와 우리만의 universe 이별의 스노와 가려지게 yeah. 가려지게 스노와 네가 보고 싶을 땐 하늘을 두드려봐 날아가봐 높이 저 우주 위로 높이 기분 좋은 곳 어째하나 있고 보지 난 너와 함께면 그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마 그 순간만큼 아름다울 게 없어 고마워 항상 믿고 기다려줘서, 기다려줘서 내게 약속할게 행복에 네가 있어,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저 빛처럼 스며든 선물 삶의 전부 변하지 않아 믿음이 고시는 새 누가 귀찮게 만들어 놓 선을 잡아줄게요 순간 분 하루가 없어져 네가 곁에 있어주니까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빛나는 그 눈 속에 우리 둘의 소중한 약속, 약속 언제나 기억할게 내가 있어 지켜낼 수 있었던 Ahora sabemos que hay muchas formas de demostrar el amor a los fans, en conciertos, en eventos, mediante las redes sociales o con regalos y lives. Pero una canción sincera de un grupo que puedas reproducir una y otra vez, siempre será algo especial. Agradecemos que nos hayas sintonizado en esta emisión del Tiempo del Corazón, especial Día del Amor y la Amistad. Hasta la próxima. ¿Qué es esto? ¿Una lámpara mágica? Bueno, vamos a frotarla. ¡Ja, ja, ja, ja, ja! ¿Quién eres? Soy el genio de la lámpara. Tienes derecho a un deseo de lo más profundo de tu corazón. Bueno, pues es que me gustaría un lugar que reproduciera música, que me mueva, que sea de mi estilo. Necesito un lugar que me entretenga día y noche. Que me haga sentir como que llegué al séptimo cielo. No digas más. Yo sé lo que necesitas. Necesitas... Recuerda escuchar Radio K-Pop México, donde transmitimos todo lo relacionado al K-Pop que tanto te gusta. Programas de variedad, música de tus idols favoritos y excelente ambiente.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 A continuación, un comunicado especial referente a su bienestar. La Organización Mundial de la Salud recomienda las siguientes consideraciones si usted escucha K-Pop. Número 1. Si usted puede bailar en ese momento, hágalo. Número 2. Si se sabe la letra de la canción, cántela. Número 3. Si usted escucha a su idol de preferencia, no se contenga y grite cuánto lo ama. Se recomienda una saludable dosis diaria de K-Pop que pueda administrar escuchando Radio K-Pop México. Recuerda que puedes escuchar la mejor estación en línea para disfrutar todo lo referente al pop coreano en un solo luga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a a tu estilo.